좋은 아침,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이용돌입니다. 제가 며칠 흔히 쉽게 표현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재충전을 하려다 보니까 저하고 함께 진행하시는 김현지 씨가 재충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어제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에 좀 이상이 와서 감기 걸린 거죠. 네, 여러분께 좋은 방송을 못 전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재충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겠고요. 이번에 시간이 좀 됐어요. 좀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돼서 책도 읽고 하는데 이 어떤 구절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는 구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뭘 갖고 가면 뭐가 되고 뭘 갖고 가면 뭐가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글입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장편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방송에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또 이런 좀 문구가 들어왔나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항상 하나 이제 우리한테 좀 이민자들한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있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다. 요 세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그러나 결코 나대지 않는 겸손함을 갖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도 만나 뵙고 이 동포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재충전은 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훌훌 털고 떠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입니다. When I Need You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셀린 디온이 불러준 곡이었습니다. 셀린 디온은 이제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잖아요. 캐나다 출신인데 퀘벡이 아마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불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름도 약간 이제 이게 저 프랑스식 이름이죠. 셀린 디온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부른다고 하는데 실제 그 셀린 디온의 이름은, 근데 저희는 이제 셀린 디온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죠. 1968년 3월 30일생.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셀린 디온도 50이라는 나이에 이제 만으로 50이라는 나이에 접어드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뭐 수십 년 동안 예, 이 셀린 디온의 무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늘 주는 그런 가수. 오늘 첫 곡으로 When I Need You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그제, 사실은 오늘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이제 계획은 세웠었는데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완전체가 아닌 유닛 활동으로, 즉 이제 김현지 씨 없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감기가 심한데 보통 자녀들을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옮아오고 그 옮아온 걸 부모들이 또 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옮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곳곳에 있는데 김현지 씨에게 그런 일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정말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를 전할 수 없을 만큼 어제 좋지 않았는데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다시 또 방송에 복귀해서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힘내시라고요. 자, 10시 9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고객이 행복해서 좋은 하루, 천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천하보험.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샨스틸 변호사. 한국에서의 오랜 경험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더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 위장내과 내시경센터에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도와주십니다. 사실 LA에 이렇게 쭉 사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제 LA에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떠날 때에는 LA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LA에는 우리 한인들의 잡도 많고 또 언어가 좀 통하지 않아도 어디든 가도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들 또 많이들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곳 LA에서 살면서 가장 영어를 써야 할 곳이 관공서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내가 꼭 골라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에서 이제 언어적인 게 부닥치는데 LA는 그런 곳에도 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들 또 요소요소에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사실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나 트랜스레이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LA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리빙 익스펜스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저렴하죠. 이 LA보다도 약간 이 미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언어만 좀 되면은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언어만 퍼펙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영어가 퍼펙하지 않더라도 좀만 영어를 잘하면은 굳이 꼭 리빙 익스펜스 비싸고 규제 힘들고 경쟁심한 LA가 아니더라도 좀 살 수 있는 곳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선결되는 조건이 뭐냐면 언어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근데 참 영어가 쉽지 않아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좀 됐나 싶으면 또 어디 가면 못 알아듣고, 좀 됐나 싶으면 어디 가서 표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우리가 참 보통은 초등학교 요즘은 배운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배워오면서도 어쩌면 그게 영어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들을, 영어의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는요, 오늘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는 영어 공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글로의 관계자들 모시고 곧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모시고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이렇게 쭉 좀 LA를 벗어나 보면은 사실 날씨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날씨들을 보이잖아요. 사실 또 LA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도 서든 캘리포니아하고 노던 캘리포니아하고는 날씨 자체가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 보면 비도 많이 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 며칠간 휴가를 내면서 LA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 내가 비 좋아하는데 비가 올 때 떠나네 하고 이제 다시 와서 여쭤봤더니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될 텐데 하는데 마침 보니까 오늘 또 koreatimes.com 들어가서 보니까 6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가뭄 종료 공식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에 예,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뭄 공식 종료 딱 선언하고 그래서 야 좋다 아 됐다 뭐 막 이러고 있는데 1년여 만에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우려가 제기되자 주정부가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벌금 부과를 또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야 여기 물이 참 귀하긴 귀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가뭄 예방을 위한 절수령을 지키지 않은 주민들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건에 따르면 적발 범위는 물 청소와 세차, 가정에서 잔디에 물 주는 것까지 모두 해당이 되고요.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될 경우 4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되는데 뭐 그게 이제 사실 쉽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서든 캘리포니아 쪽 캘리포니아에 살면서는 가뭄 종료 공식 선언을 했건 안 했건 아, 물에 대해서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번 이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예, 물 아껴 써서 나쁠 거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이제 영어 공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스가 불러줍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아들이라고 부르셨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때 아드님이 굉장히 미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따님이 또 미인이시네. 아, 두 분한테서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닙니다. 두 분이 미남 미녀시니까, 네. 따님도 이제 미인 따님이신데. 아니, 저런 미인 따님이 키도 지금 훤칠하게 크시고, 모델 같으시고, 네. 얼굴도 미스 코리아 진짜 뺨칠 정도로 이쁘신데, 저런 분이 3, 4개 국어 이렇게 탁 그냥 터져 나오면 와 하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따님이 이제 이 한글로로 공부를 하신 대표적인 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넘버 원이죠. 그렇죠. 네. 그 인사를 뭐 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Hi, hi everyone. This is Sin, an Hangulor president's daughter, and I'm number one who had learned Korean language by this way of Hangulo. 네, 그렇군요. Yeah, 네. I just got here from Hong Kong and working for a year, and before that, 1.5 years in Beijing, studying master's degree with 2 years of scholarship. 오. Yeah, 我的中文水平其实比英文更高，我是通过韩国文字一直很容易学到不一样的各种各样的语言。 소위 우리 한 보장 저종 중국 사람이랑 네. 큰 차이 없 중 홍콩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중국 영화 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셨군요 결국에는 네 중국에서 이제 저는 대학을 네. 한국에서 4년 동안 이제 학사를 했었고요 네네. 곧바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석사를 중국에 가서 하시고 중국에서 국경에서 있었어요. 네, 국경에서. 네, 와. 그리고, 용돈도 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졸업 전에 이제 홍콩에 취업이 돼서 네. 이제 1년 정도 네, 일을 하고 이제 곧장 부모님 따라서 이제 LA로 오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아니 그 외국에서 이렇게 뭐 사셨던 적이 있으시거나 보통은 이 정도로 언어를 잘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따님 김시인 씨는 어떻게 그렇게 외국에 산 적이 있으신지? 아 저는 대학 때 교환학생을 네네. 사실 미국의 미시시피에 있었었어요. 네네. 6개월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 6개월 있었는데. 6개월로 영어 다 되면 뭐 6개월씩 다 보내는데 사실 그렇죠.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미국 현지 친구들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여기 몇 년 동안 여기 살았었어? 오래 살았었냐?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올 때는 이미 어려서부터 한글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온 거였고요. 그렇죠. 자, 영어가 뭐 한국에 지금 난리잖아요. 영어 공부 뭐 학원을 뭐 못 가게 한다는 등 뭐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게 한다는 등 그런 뉴스를 얼핏 접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글로벌 시대에 영어라도 잘해야 뭐 세계적으로 나갈 텐데 왜 저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저 어쨌든 한글로의 대표 우리 김종성 목사님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동포사회에 조금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우리 지금 교민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냥 보기 위해서 왔었고요. 네네. 그때는 이 직접 이 한글 영어를 개발했던 장순환 원장님 같이 함께 오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는 교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로 하는 한글로 이거 영중일렀습니다. 네. 이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빨리 글로벌하게 언어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럽게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영어 공부들도 많이 하시려고 했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뭐 책도 사게 되고 테이프도 듣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으면 뭐 많은 대로 또 공부하려고 하고 근데 영어가 빨리 안 느는 외국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안 느는 이유에서부터 아마 출발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개발자이신 장춘하 원장님. 네. 네. 사실 저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어에 대한 열망은 똑같아요. 네. 다 잘하고 싶어 하고 글로벌 시대에 저도 참 영어를 잘하고 싶었는데 좀 한이 맺혔었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네. 학교 공부는 문법으로 이 문법과 시험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한이 맺혔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 사실 미국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네. 주변에서 막 유학 보내고 막 네. 이제 뭐 조기 유학도 보내고 막 영어 학교 막 네. 돈 들여서 보내고 이러는데 상대적인 빈 공간을 네. 지금 우리 애들 네. 이 잘난 우리 애들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한글 영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 특별한 계기는 사실 제가 너무 한이 맺혀서 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네네. 했는데 한글로서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네네. 한이 네. 맺혀서. 네. 그래서, 아니, 미국 가면 거지도 하는데, 다 하는데 왜 우린 돈 없음 못하고, 이 학교에서 공부 꼴등한 우리 아들, 네. 뭐 희망도 없네요. 막 이러면서 참 어느 날 참 좌절감에 빠져서. 예, 그 당시에 아드님이 나오셔서 공부 안 했다고 본인 네.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적표를 네. 보면 가관이죠. 근데 결국 중국 가서 다 유학하고 다 했죠 나중에. 네, 장학생으로 네. 갔어요. 근데 그 전에 네. 한글로 써서 집에서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그냥 아침에 5번, 네. 저녁에 5번 네. 읽기만 하고 놀았죠.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잘 되고 쉬운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드님이 쉽게 그거를 그냥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한글로 네. 뭐 애들이. 뭐 영어를 어떻게 읽겠어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똑같이 영어 소리를 한글이 참 좋은 게 이 사람의 목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요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는 게 한글이더라고요. 아. 거기에다가 영어는 또 연음 처리가 있어요. 연음. 네. 막 빠르잖아요. 네. 그 연음을 똑같이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쓰는 거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야지만 그 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R 네. 발음, F, TH 발음 있죠? 네. 요거를 기호화를 해서. 기호화를 하셨고. 네. 네. 기호화를 해가지고 연음 처리를 해서 소리 나는 그대로 반복해서 읽기를 했어요. 입에 익도록. 똑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팝송 들으면 그거 한글로 밑에 그렇죠. 그냥 그 들리는 대로 써갖고 그대로 했던 그런 식으로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 구조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 발음, 예, 예, 구브러셔 말을 하는 이 R 네네, 발음, 네네. F, V 하고 TH 발음을 네. 기호화를 기호를 했어요. 이제 만드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하. 그대로 이제 요 얘기를 해주고 그대로만 혀를 구부려서 요거 나올 때는 말을 읽고 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줘서 똑같은 걸 입에 익을 때까지 날마다 똑같은 걸 읽게 했어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네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할 거면 중국어 하자. 어차피 뭐 중국 애들도 뭐 글도 모르고 성조도 모르고 엄마한테 배우는 건데 네. 아, 그대로 그냥 써서 뜻만 알고 그냥 소리로 연습을 하자. 그냥 우리 글로. 그렇죠. 우리 한글로 써갖고 중국말을. 네네네. 오. 그랬더니 또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미국 못 왔지만 그 시골에서 애들을 놀면서 영어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었고 네.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미국의 장학생으로 네. 사립학교의 장학생으로 유학도 오고 네. 또 대학에는 중국의 또 아주 좋은 대학들을 다 장학생으로 보낸 거죠. 네. 가서 놀래는 그 중국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게 중국 학생들이 네네네. 그런 대학 들어가려고 거의 난리를 그렇죠. 치는 예. 뭐 시험 볼 때 그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수능은 수능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중국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데를 중국에서 장학금을 줘서 받아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장학생으로 이야. 4년을 가고 용돈도 나오고. 네. 네. 그런데 가서 놀래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어를 잘할 줄 몰랐대요. 중국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너 여기 언제 왔냐고. 방금 그러니까. 왔다고. 중국 어디 딴 데서 소수민족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물어보겠네요. 그죠? 부모님이 화교냐고.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얘네들이 또 우리 아들 딸이 미국에 왔을 때는 혹시 부모님 미국인 아니시냐고 네네. 이럴 정도로 소리를 듣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유 언어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또 한글로의 장춘하 원장님께서 개발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럼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오랫동안 살던 곳이 경상도 경주였거든요. 아, 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공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전 세계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인도네시아, 우즈벡, 뭐 파키스탄, 몽골, 뭐 미얀 다 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네. 말을 우리나라 말을 잘해요. 한 네. 6개월쯤 지나니까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 욕까지 다 배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하냐 했더니만 얘들이 우리 한국말 아래다가 자기 글자를 쓰는 겁니다. 소리를 네. 가령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을 자기들 필리핀 애들 같으면 따갈로그 네. 자기들의 글로서 이렇게 소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리를 입으로 익혀가지고 네. 그냥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그런 이 발음 기호 글자거든요. 네. 네. 뭐 소리를 못 적을 것이 없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우리는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 표기를 적어서 해봤더니만 이 발음이 말이죠. 영어 발음, 중국어 발음. 완벽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꼭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누구든지 익힐 수 있다. 네. 지금 방송을 대체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저희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뭐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좀 편하신 분이거든. 분들이시니까 이제 또 더 접하시는 것일 것이고 이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어에 대한 희망, 그렇죠. 뭐 스페니쉬에 대한 희망. 네, 네, 네. 그냥 한글만 읽었는데 소리는 스페니쉬고, 네. 한글만 읽었는데 소리가 중국어고, 네. 한글을 읽었는데 소리가 영어고. 네. 그러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두 분 자녀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영어의 R 발음, F 발음 같은 것들이요. 스페니쉬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어에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구조만 입에 익혀놓으면 네. 한글만 그대로 있고 다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긴 그렇죠. 공부를 예.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연습. 리허설 같이 입으로 연습을 네. 해서 익혀놓고 상황이 되면 써먹는 거죠. 네. 이게 뇌학습에서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기존 학습법은 모두가 이 눈으로 공부하는 학습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한글로의 이 학습법은 이 공부가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뇌과학에 들어가서 보면요. 말 뇌는 브로카 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네. 기존 하는 학습 방법은 이 베르니켈 해가지고 근래 지금까지 추구장창 우리는 근래 눈으로 글 공부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입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입에 훈련이 안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처음부터 애가 아이가 처음 엄마한테 말 배우듯이 그냥 소리로 먼저 말부터 시작하는 네. 이 학습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이 한글을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언어의 두려움이 없이 지금 또 스페니쉬, 일본어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페니쉬하고 일본어를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영어, 중국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 하더라도 스페니쉬랑 일본어는 언제 또 접하신 거예요? 보름 됐어요. 예? 보름 됐다고요? 네, 보름 됐는데 스페니쉬를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네,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또 교재를 또 준비하면서 네. 네, 하면서 제가 또 첫 경험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둔 게 이제 1년 안에 이제 스페인어랑 일본어를 완벽하게 이제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1년 안에 혼자 해봐야겠다. 네, 이제 이 방법으로는 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일 된 여기 지금 LA는 스페니쉬가 더 많기 때문에 스페니쉬 우리 저 히스패닉 분들, 뭐 라티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아, 네. 근데 보름 되셨다고요? 네, 보름 됐는데 저희 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보름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가지고 네. 읽어요, 열심히. 그냥 읽는 거예요. 네, 읽기만 열심히 해요. 하루에 네.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네.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네, 뭐 estoy interesada en la cultura china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그거를 한글로 써서 읽는다고요? 네, estoy이렇게 뭐 estoy interesada en la cultura china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것들이나 私は全ての것도 가 음악 나ると 각신 しています. 이런 아, 식으로. 아, 소데스카. 예, 그리고 네.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입에 익으면 그 사운드펜이라고 있어요. 책에다 터치를 하면 한글로의 가장 또 유니크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펜이죠. 사운드펜. 네, 네. 네. 책에다가 소리를 딱 대면 스페니쉬에다 대면 네. 또 스페인 원어민이 표준말로 이쁜 목소리로 딱 그 소리를 얘기를 해줘요. 어. 일본어에 되면 또 똑같은 펜으로 그 자리에서 네. 바로 일본어 되면 일본어 원어민이 또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럼 내가 입에 익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그대로 흉내를 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는 경상도 한국말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네. 중국어는 표준말을 쓴다. 뭐 영어는 표준말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이거 지금 그 우리 뭐 사실 한글로 대표의 말씀도 굉장히 귀하고 개발자이신 장춘환 원장님 말씀도 귀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냈잖아요. 우리 따님이. 네. 언어를 여러 개 하니까 뭐 어떤 점이 좋던가요? 이렇게 살면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따님은 아니고 분명히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이제 결혼 전이니까. 27이요. 아, 27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벌써 20대에 국제적으로 지금 놀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활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일단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아, 네,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세계 좀 글로벌화 할 수 그렇죠. 있군요. 친구도. 네. 근데 이제 영어도 엄청 글로벌한 언어인데 이제 어느 나라를 갔을 때 그 언어로 썼을 때 그 사람들 현지인들과 더 정말 그 마음이 소통이 더 네, 쉽게 된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현지에서 뭐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연봉 같은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책정이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죠. 홍콩에서 아주 고액 연봉으로 네. 근무했었죠. 근데 왜 그만 두시고?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사명감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그리고 밖에 있으면서 교재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 현지인들이나 거기 살았던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네. 중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또 퍼펙한데 보통 영어를 너무 잘하면 한국말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 오히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중국말, 영어, 한국어. 맞아요. 그게 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특권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하면은 되겠구나. 오히려 또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시간 더 내서 하면 더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우리말을 못해요. 영어야 뭐. 예, 근데 우리말을 귀엽게 해요. 아빠 뭐 이러면서 완전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아, 네. 아 속상해요. 제가 늘 아빠가 LA에서 한국말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너네들하고 이 제일 잘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참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또 어리버리 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포기가 됐거든요. 한국말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네. 거꾸로 우리말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글로를? 네. 책 네. 하나로 네. 그 안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다 돼 있기 때문에 아. 네, 하나로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한국어,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동시에 여러 나라 말을 잘하게 되면 네. 정말 그 몸값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법도 있고 그다음 패턴도 있고 그다음에 단어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북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네. 이 문법도 영어 문법도 지금까지 눈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면 네. 그냥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을 계속 입으로 그냥 하면 모국어 그냥 저절 문법을 그냥 익히듯이 네. 이 우리 교재가 그렇게 아주 쉽게 하는 것인데 꼭 같이 한글도 이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말 배우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한글로로에서 교재를 구입을 하면 어르신들은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니시나 일본어를 배우실 수 있고 택일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은 바로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을 배울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실 중국이나 스페니시, 스페니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네, 네. 바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배울 수 있어요. 한국어, 스페니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군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의 구조가 돼 있으면 똑같은 영어 문법, 동시에 스페인어 문법, 중국어 문법, 네. 한국어 문법 똑같이 이렇게 같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고 사실 미국의 이 스테플러스라는 그 회사 뭐 최근에 보니까 20조 매출을 하더라고요. 네. 그 회사에서 우리 교재를 보고 탐복을 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교재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곧 팔리시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우리가 빨리 이거를 시작해서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봐야죠. 네, 혜택을 빨리, 받아야죠 저희가. 예. 이게 지금 꼭 이게 어르신들 뭐 자녀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40대 50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네.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 더 사업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스페니시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한 번쯤 더 도약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네. 모든 분들한테 이게 통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전에 네. 저희 딸 시인이가 네. 얘기했듯이 친구들을 만날 때 네.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한 주고받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깊은 얘기를 깊이 들어가는군요. 예,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도 지금 언어의 열풍이 있지만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미국 땅은 바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초를 다져놓고 연습해놓고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0, 21, 22일 화, 수,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에 한번 들려보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714-441-1004 지역번호 714-441-1004번으로 문의하셔서 여러분들 공개 강좌 들어보시고 또 이 한글로 교재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은 역시 714-441-1004번으로 문의하셔서 꼭 이제는 언어에 대한 어떤 성공을 좀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로의 대표이십니다. 김종성 목사님 그리고 개발자이신 장춘화 원장님 그리고 우리 따님이시죠. 김미신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꼭 멋진 성공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사흘 감사합니다. 중에 하루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딱 한 번만 들으시면 되는 네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롤랜드가 봄맞이 침구류 선물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온더고 거위털 이불, 부드럽고 시원하며 가벼운 천연 소재 텐실 사티나 이불, 실버 이온으로 세균 곰팡이와 수맥을 차단하는 은으로 직조된 실버 패드 등 명품 선물과 봄도 함께 가져가세요.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LA 323-731-1111 플러튼 714-739-8888.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홀리우드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